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조체 106 2017년 새해를 맞으며 조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 선임들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1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 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